가로로 가든 가로로 가든 어차피 가는 세월 택지도 못하는 세월을 먹지만 당신만 있으면 나는 봄날 소금의 절이 배춧잎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당신만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나는 좋아 꿀 같은 사람 가로로 가든 어차피 가는 세월 택지도 못하는 세월을 먹지만 당신만 있으면 나는 봄날 소금의 절이 배춧잎처럼